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주엄에서 여러 나라 정당, 정부,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용상미술 작품에 멕시코, 캄보지아, 타이의 정당, 종부 단체들과 러시아 자유민주당 국제부장, 꼬바 혁명무력성 정치국장 일행, 김정일 동지 회고 몽골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 총서기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 정당, 정부, 단체, 기관과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입상화에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종부, 단체, 기관과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보내온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은 17일 중국 홍콩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